농담했던 기억도 일상적인 대화도 사소한 기억들조차도 깊게 그려져 있네. 그때 우리가 정말 참 많이 그립지만 벅찰 만큼 너무나 좋았지만 말 그대로 그땐 그때일 뿐이니까. 그러니까 추억과도 이별하려 해. 미련과도 이별하려 해.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되면 똑같은 이유 때문에 또 헤어질 걸 알기에 솔직히 너무 보고 싶다. 우리 항상 하던 대로 하루를 보내고 싶어. 하지만 두 번 아프기 싫어서 추억과도 이별하려 해. 추억과도 이별하려 해.